옛날에 우리가 아닌 걸. 분명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너도 알아. 달라졌다고 먼저 말할 자신이 없을 뿐. 아, 저만 지워 있는 이별이 정명포 무섭지. 먼저 말할 용기가 없을 뿐.